어디선가 느낀 것 같은 꿈에선가 본 것만 같은 그 모습 떨리는 가슴 속에 행여나 만날 것 같은 내가 아 무엇일까 사람일까 언제인가 만난 것 같은 어디선가 스친 것 같은 그 얼굴 내 마음 깊은 곳에 아직도 야릇한 느낌일 뿐 아 무엇일까 사랑일까 그것이 스치는 바람일지라도 간직할 거야 그것이 한 조각 구름일지라도 사랑할 거야 내 마음 깊이 새겨두고픈 아름다운 꿈 같은 예감 아 무엇일까 아 사랑일까 그것이 스치는 바람일지라도 간직할 거야 그것이 한 조각 구름일지라도 사랑할 거야 내 마음 깊이 새겨두고픈 아름다운 꿈 아무도 내 마음 알지 못해 어디선가 느낀 것 같은 꿈에선가 본 것만 같은 사랑